누구신지 통성명이랍시다. 그 누구에게도 빌지 마라. 신은 듣고 있지 않으니. 신은 여전히 듣고 있지 않으니 투덜대기에. 기억을 지운 신의 뜻이 있겠지.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,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다 신의 뜻이겠지. 넘겨짚기에. 늘 듣고 있었다. 죽음을 탄원하기에 기회도 줬다. 한데 왜 아직 살아있는 것이지? 기억을 지운 적 없다. 스스로 기억을 지우는 선택을 했을 뿐. 그럼에도 신의 계획 같기도, 실수 같기도 한가?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.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.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. 이 아이와의 작별 인사도 그대들이. 그럼 난 이만. 삼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? 언제 왔어? 난 왜 쓰러져 있는 거야? 대박. 나 방금 필름 끊겼던 거야? 꼴랑 한잔해? 네가 누구든 한 대만 맞잖아. 왜 애한테 그래?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셔. 이분? 야, 내가 자꾸 어디 가자 그런 거 죄송. 예? 급박 삼촌 왜 이래 삼촌? 그걸 지금 말이라고. 너 독하 맞아? 어? 야, 나비 양반! 삼촌 취했구나. 이리 와, 안 와. 아, 잠깐 타임 나와봐. 말로 할게. 말로. 아, 나와봐. 아, 나. 짠!